조선민주주의민과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르완다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볼 까가메에게 1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